안녕하세요. FM 여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부 차관보죠. 저는 갈루치 하면은 엉뚱하게도 은빛 몸을 퍼득이면서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갈치, 이 갈치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것도 수입 먹갈치요. 여하튼 이 갈루치 씨가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나갔던 우리 기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다고요. 갈루치 씨가 1등석도 아니고 준1등석인 비즈니스 클래스도 아니고 2등석인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왔으니까요. 언젠가 미주리 대학 총장도 2등석표로 우리나라에 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개혁이란 게 무엇부터 그리고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건지 짐작이 가시지요?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중에서 데보라의 테마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삼선동의 현진양, 정릉에서 이사했나요? 저번에 늘 제가 정릉의 현진이라고 소개해줬는데 현진양 잘 들으셨어요? 하이텔로 신촌의 YBJ라고 하신 분, 그리고 충남 온양 권곡동의 성정아씨가 영화광인 어머니랑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서울 중구 충무로이가에서 김영주씨의 신청곡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주 가을 분위기 한번 신나는 분위기 있는 곡이었죠. 그런데 이 분위기를 팍팍 깨는 편지를 한 통 제가 받았습니다. 충남 서산 동문 31통의 이승재 학생. 참 재밌네요, 편지 내용이.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맞춰보세요. 화장실이에요.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저 X세대 승재는 이렇게 변화해요. 오늘 새로운 라면 끓이는 비법을 알아냈어요. 더 이상 라면에 계란은 넣지 않아요. 계란 대신 치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크리스찬 슬레이터예요. 저번 8월 18일이 생일이었는데 제가 챙겨줬어야 하는 건데 아쉬워요. 크리스찬 슬레이터는 우선 멋있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 정말 모든 말에 설명이 필요 없는 분 같아요. 승재 학생. 친구 문형곤, 안장규, 그리고 CK와 같이 좀 옛날 곡인데 이 곡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X세대로 이런 Y세대인 저만 좋아할까요? Sleepless in Seattle 중에서 골랐는데요. 서울 성북구 장희 상동에서 임소영씨가 고생하신 어머님 그리고 강정식 선생님과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하이텔의 장재웅씨가 현정씨와 대구 달서구 볼리동의 신은지씨는 성원씨와 또 윤태원씨, 이종욱씨, 광주 월곡동의 이정도씨도 신청해 주셨네요. 해리코닉 주니어가 부릅니다. A Wink and a Smile.

스타일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액센트. 영국의 데이빗 레인 감독이 연출한 1970년 영화 라이언의 처녀 중에서 로즈의 테마였습니다. 이 영화의 시대 배경은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16년입니다. 이 영화에서 IRA는 영국의 적국인 독일에 협력하는 집단으로 그려져 있죠. 이 IRA와 독일 스파이 사이의 내통을 조사하기 위해서 영국 장교 랜돌프 도리안이 아일랜드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로 찾아왔다가 그 학교 선생의 부인인 로즈 라이언과 불륜에 빠집니다. 보수적인 마을 사람들은 로즈가 영국 장교에게 IRA의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고 오해하고 로즈 부부가 살고 있는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결국 로즈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채 남편과 함께 마을을 떠나게 되죠. 영화 라이언의 처녀는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와 개인의 불륜을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 영화를 보면서 IRA라는 조직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기억이 나네요. 평화롭고 좀 잘 사는 나라로만 알고 있었던 영국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 기억도 들고요. 자, 그런데 지난 9월 1일 0시에 이 IRA, 아일랜드 공화국 지도부가 역사적인 발표를 했죠. 군사작전을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었는데요. 이런 IRA 지도부의 발표와 함께 아일랜드 지역은 세계 뉴스의 초점으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FM 영화음악에서 영화 속에 나타난 IRA 그리고 IRA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영화를 보면서 약간씩 궁금해했던 그런 저 같은 경우라면 오늘 그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까 싶네요. 아일랜드는 참 복잡한 정치적인 그 상황이 놓여져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런 상황은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6세기에 잉글랜드를 지배하고 있던 튜더 왕조의 헨리 8세가 아일랜드 섬을 침공합니다. 이때 캐톨릭을 믿고 있던 아일랜드 섬 주민의 4분의 1이 헨리 8세의 군대에 의해서 학살당했고 나머지 주민들은 시민권과 토지를 몰수당했습니다. 그 뒤에 신교를 믿고 있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주민들이 대거 이 아일랜드 섬으로 이주하게 됐죠. 아일랜드의 원주민들인 캐톨릭 교도들은 낯선 땅에서부터 온 신교도들에게 몇백 년을 지배받다가 18세기부터 서서히 독립운동을 전개시켜 나가게 됐는데요. 하지만 1801년에 아일랜드는 연합왕국으로 합병됐죠. 원주민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하나둘씩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섬을 빠져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영화도 있었죠. 파렌하이트 같은 영화요. 그런데 반면에 이주민들, 그러니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로부터 들어온 그 이주민들은 본토의 지원을 받으면서 부유한 상류층으로 차츰차츰 자리 잡게 됐습니다. 아일랜드 감자 기근 당시를 그린 영화였죠. Far and Away 중에서 The Fighting Donnellys 띄워드립니다. 영화 Far and Away 중에서 The Fighting Donnellys 띄워드렸습니다. 영국 감독 캐롤 리드가 연출한 1947년 영화 심야의 탈출 Odd Man Out은 영국 경찰에게 쫓기는 IRA 지도자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한 IRA 지도자인 조니 맥키는 공장을 턴 돈을 가지고 벨파스타에서 지하운동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니가 강도짓을 하다가 그만 뜻하지 않게 살인을 하게 됐고요. 그 자신도 심한 부상을 당하게 되죠. 자동차를 타고 가까스로 도망치기는 했지만 상처는 점점 깊어만 갑니다. 한편 IRA 동지들과 애인인 캐더린은 조니를 찾아 나섭니다. 그 당시 버려진 빌딩에 몸을 숨기고 있던 조니는 노처녀 두 명에게 이끌려서 그들의 집으로 갑니다. 여자들은 조니에게 차를 대접하다가 그가 부상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상처를 붕대로 감아주죠. 그 다음으로 조니가 만난 사람은 화가입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의 눈에 나타난 표정을 화폭에 담으려고 하는 정신병자였어요. 조니는 이 미친 화가의 소나기로부터 가까스로 벗어나서 캐더린을 만나게 되지만 그 앞에는 경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야의 탈출. 이 영화는 IRA 지도자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북아일랜드의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부상당한 몸으로 극한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하는 도망자의 비극적인 운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촬영된 영화 화면은 사실감을 더해주고요. 그러면서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긴박감을 연출해내고 있죠. 이 긴장감 넘치는 영화를 만들어낸 캐롤 레드 감독. 그의 작품 중에서 또 유명한 게 있죠. 제3의 사나이. 제3의 사나이 중에서 해리 라임스 테마 한번 들어보시죠. 소연아 생일 축하해. 대구 남구 대명 이동에서 유예영 학생이 이렇게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네요. 안톤 카라스의 치트 연주가 아주 상쾌하게 차랑차랑해 이렇게 귀에 들렸지요. 캐롤 레디 감독의 제3의 사나이 중에서 해리 라인스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캐롤 레디 감독의 심야의 탈출, 그리고 데빌린 감독의 라이언의 처녀, 이런 영화들을 보면 IRA와 연루된 등장인물들은 비극적인 운명에 끌려들어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아일랜드에서는 독립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1905년에는 아일랜드 말로 자기 스스로라는 뜻을 가진 신페인당도 창설됐고요. 그리고 1919년에는 자원군을 토대로 해서 아일랜드 공화군, 그러니까 IRA가 조직됩니다. 아일랜드 남부의 26개 군은 1921년에 독립해서 37년에 영연방이 됐고요. 49년에는 독립공화국으로 전환됐지만 그 잉글랜드 출신이 많이 살고 있는 북부지역, 아일랜드 북부지역의 6개 군은 영국의 통치를 받는 상황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69년에 북아일랜드의 카톨릭 교도들은 종교, 인종, 시민권, 정당, 거주지, 고용 이렇게 모든 면에서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대규모 시위와 함께 조직적인 무장투쟁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군이 이 카톨릭 교도의 거주지역에 진입하면서 분쟁은 그야말로 절정으로 치달았고요. 영국 영화 칼, 이 칼은 북아일랜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카톨릭 교도와 신교도의 갈등을 소재로 한 멜로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은 19살 된 청년 존 렌치인데요. 그는 연상의 미망인인 헬렌 미렌과 사랑에 빠집니다. 카톨릭인 청년은 신교도인 여인의 남편이 IRA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년 자신이 바로 IRA 멤버라는 사실이죠.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얘기일 텐데요. 마크 노플러의 음악은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아주 가슴 저리게 들려주고 있죠. 하이틀의 황민호 씨 듣고 계시죠? 신청곡 The Car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The Long Road. 바람이 제법 불더군요. 이렇게 운을 띄워주신 하이틀의 박의병 씨. 어떠셨어요? 이 곡에서 이렇게 바람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The Long Road, 영화 칼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동성 연애자가 주요 인물로 등장해서 충격을 던져줬던 영화 Crying Game. 이 영화에서도 이 IRA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주인공 퍼거스가 IRA 단원으로 나옵니다. 영화는 이 퍼거스와 동료들이 영국 군인을 납치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돼 나가죠. 그런데 이 영화를 연출한 닐 조단 감독. 이 닐 조단 감독은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감독인데요. 그도 이상하게 이 IRA에 얽힌 아일랜드의 정치적인 문제에는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냥 IRA를 소재로만 사용하고 있는 셈인데요. 글쎄요, 이유라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북아일랜드 문제만 빼면 사실 커다란 고민거리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하튼 닐 조단 감독은 이 영화에서 보여준 그 뛰어난 연출 솜씨로 한편에서는 찬사를 받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혹독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이면서도 IRA를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대목 때문이었던 거죠. 자, 영화 Crying Game 중에서 Crying Game 띄워드릴게요. 하이텔로 문상진 씨가 큰 의미로 다가왔던 이유진 누님이 유학을 떠난다라고 하시면서 예전에 신청해 주셨죠. 서대문구 창천동의 김동건 씨도 또 하이텔로 민철 씨도 인선 씨와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데이브 베리의 목소리로 들어보죠. Crying Game. About the crying game, I've had my share of the crying game. Dave Berry의 음성으로 들어본 Crying Game, 영화 Crying Game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영화는 대부분 그 영국에서 만들어져서 그런지 IRA를 흑미 위주로 다루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반면에 아일랜드 출신의 팝가수 시네드 오코너나 U2 같은 그룹은 아일랜드 독립에 대한 노래를 줄기차게 부르고 있어서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머리를 빡빡 깎은 여가수로 유명한 시네드 오코너. 그녀는 공연 도중에 성조기를 찢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IRA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표시한 거죠.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올랐던 짐 슈리단 감독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영화의 사운드트랙 앨범에는 이 시네드 오코너와 U2의 노래가 나란히 들어있죠. U2의 보노와 가빈 프라이데이는 타이틀곡인 In the Name of the Father를 부르고 있고요. 짐 슈리단 감독은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영화에서 IRA에 동조하기보다는 그 IRA 단원이라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제리 콘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의를 수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넣는 그 영국 법조계의 편파적인 태도로 고발하면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이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된 데에는 아무래도 이 배우들의 연기력이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리 콘론 역의 다니엘 데이로이스, 또 조용하고 신앙심 깊은 아버지 역의 피트 포슬스웨이트, 그리고 용감하게 그들의 무죄를 밝히려고 나선 변호사 역의 에마 톰슨. 이렇게 영국에서 연기력을 자랑하는 배우 3명이 불꽃 튀는 연기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는 폭탄이 터지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장면, 아주 사실적인 시위 장면으로 이어지는데요. 무장투쟁을 선언한 IRA와 영국 당국과의 싸움은 이렇게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어냈습니다. 72년 그 해에는 한 해 동안만 4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니 뭐 엄청나죠. 81년의 경우에는 영국 당국에 체포된 IRA 단원 10명이 감옥에서 단식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숨을 거두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북아일랜드와 영국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는 모두 3,100명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IRA에 의해서 사망한 숫자는 여기서 한 60% 정도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 1일에 IRA 지도부가 발표한 휴전선언은 지금까지 피로 물들여진 이 비극의 역사를 끝낼 수 있는 계기로 환영을 받고 있는 거죠. 비록 북아일랜드의 카톨릭계 주민들만 환영을 표하고 신교계 주민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지금 상황이 조금 그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긴 하지만 여하튼 평화의 발판이 마련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In the Name of the Father, 아버지의 이름 중에서 U2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장혜영 씨 듣고 계시죠? In the Name of the Father입니다. see the sun shine on someone else's day. In the many united and the BBC, in the name of Georgie Best and Alice Gay,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his wife the Smith. You said you did not. They said you did. In the name of justice. In the name of God. U2가 부른 In the Name of the Father의 주제가였습니다. 영국과 IRA 문제. 비록 먼 나라 이야기이긴 하지만 왠지 관심이 가는데요. 이 아일랜드와 우리나라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서름을 겪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힘이 없는 나라의 운명은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 점이 있죠. 하지만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영국과 IRA의 대결이 점차 평화적으로 풀려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 남과 북도 앞에 좀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힘나는 곡 좀 띄워드릴까요? 이 노래를 들으면 전율이 흐르면서 힘이 나거든요 하면서 서울 강서구 화곡 칠동에서 안진영 학생이 신청해 주셨어요. 짝꿍 은정이, 재현이, 경미 모두 힘내자. 자, 파워 오브 원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림포포 리버 송. This is a river song. Saiwela, Saiwela, Saiwela, "대전의 이상욱 씨, 김형수 씨, 박정철 씨, 전주완산의 정헌규 씨 잘 들으셨습니까? 파워 오브 원 중에서 램퍼포 리버송이었습니다. 오늘 할리우드 영화음악 CD 받으실 분은요. 경기도 안양 만안구의 이진영 씨입니다. 축하드리고요.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부산 사직이동에서 윤금미 양이 친구 화진이 생일을 무지무지 진심으로 축하드린대요. 마지막 곡이요. 영화 밤의 문 중에서 고엽, Autumn Leaves를 스테판 그라펠리의 바이올린 연주로 띄워드립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